차가운 마루 바닥에서 따뜻한 양탄자로 1991년 10 Legacy 꿈물차에서 빛나는 부츠카로 그랑 그냥 떨어지 애써 떨어질 듯 말뜻했던 내 인생이 강함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겪음으로 내 정신 탄탄대로 남들보다 월등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에이 노력해 결과로 내 인생은 180도 완전 바뀐 내 인생은 고속도로 대전 목마도 돌고 돌고 우리 인생도 돌고 돌고 안 풀린다고 넌 울고 기회를 놓치면 해는 좀 울고 나를 먹고 바보라고 사람들이 놀려대도 그 아무도 그 누구도 무시 못해 넌 날 살해 늦도 끝도 없이 또 죽도 맘도 안 돼도 후회 없어 난 행복해 헤이 헤이 헤이 노래 부르세 okay. 마지막 chance 로또 1등 저마다 사람들이 꿈꿔오는 일들 쉽게 표현해서 인생 역전 전후 반전 상관없이 오로지 한 방을 향해서 싸우는 쟁탈전 쫓지마 헛된 꿈은 꾸지마 어릴 적 믿어왔던 꿈도 역시 잊지마 너의 땀과 노력이 보인다면 차례차례 순서대로 부와 명예 우는 법인들 내 말이 맞을 걸 좋든 싫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달려 더 뛰어 더 빨리 너비 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뮤직 해라 Go! DJ, I have one thing to say. You better pump it, baby. Yeah. 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요 음악이 내 길이요. 거리에서 얻은 진리요. 요 STREET는 국내 LIFP. 거리에서 피고 DOD 간에 뽑는 MUSIC. Street life, I know this is just my way. Street life, feel like I cannot go on. Street life, yes I can be my own way. Street life, I want quite where I rock on. Yo,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비록 이 세상이 날 힘들게 하더라도 Money Jello, 라이브 빈티노. Street life is the only life I know. 모스키토 같은 그저 매니저. 여기 가슴이 아닌 잔머리로 이 생을 살아가시는 이런 개창기 같은 불쌍하지만 인간들이여. 넌 사업가가 아닌 사기꾼. 음악을 돈으로 생각하는 장사꾼.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나이 값 좀 하시지. 나 이렇게 돌아도 당신들 같이 살기 싫어. 언제나 초심으로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난 항상 이 자리에. Clap your hand, everybody. Everybody just clap your hand. Cause for that sound, anyone just to know that this is on the break. Somebody say rock your body, body. Rock your body, body. Rock your body, body. Rock your body. Say oh yeah. Oh yeah. Say oh yeah. Oh yeah. 오늘도 종이와 펜을 들고서 거리로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남은 이유. 모두가 내 겉모습을 봐. 그보다 들어봐 내 마음과 탁탁 찍어가는 내 포 속에 소리를 한번 느껴봐. STREET는 국내 LIFP.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난 항상 이 거리에. Oh baby, street life, I know this is just my way. Street life, feel like I cannot go on. Street life, yes, I can make my own way. Street life, I won't cry for I rock on. Let's go. just wanted to know, do you know somebody named Stunt Masters? Put your hands up. Oh,

Yeah. 빛나는 부치카로 그냥 떨어지 애써 떨어질 듯 말들했던 내 인생이 강함으로 수많은 시행착오 겪음으로 내 정신 탄탄대로 남들보다 월등 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매일 노력해 결과로 내 인생은 180도 완전 바뀐 내 인생은 고속도로 레이첼 무마도 돌고 돌고 우리 인생도 돌고 돌고 안 풀린다고 넌 울고 기회를 놓치면